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최정락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허가받기 쉬웠지만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여행은 극히 일부 특수층과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 간첩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해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화 조치 다음 해인 1990년에 434만 명이 출국했고 그 이후 외국 여행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1199만 명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도 늘어나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중 한국인의 수가 11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행 온 외국인 여행객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도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주 및 이주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모든 세계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를 밝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북한 당국이 1981년에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약에는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에도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여 1998년에 북한 당국이 헌법을 고쳐 삽입된 것입니다. 즉,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75조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국제조약과 헌법에 따라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만 하지만 스스로가 만든 헌법을 어기고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여행의 자유를 살펴보면 북한 인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 반드시 여행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여행증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실하게 여행증을 필요로 하는 인민들은 원래는 무료로 발급되는 여행증을 많은 돈을 고여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여행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거나 집결소에 구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경북도 출신 허 씨는 개성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증이 없는 것이 들켜 개성에 있는 단련대에서 약 15일간 단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인 월남, 러시아의 인민들도 대부분 나라 안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내 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을 갈 때에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국가인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08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만 해도 350만 명이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의 수만 해도 41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에도 2003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자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여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만큼 제한되고 있는 것이 거주의 자유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국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 추운 산간지방이나 깊은 산골로 강제 이주되는 사례들입니다. 주로 강제 추방의 경우 자신이 잘못해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 중 한 명이 잘못하여 어쩔 수 없이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강 씨는 부모님은 북한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미있게 일하고 있던 일터와 원래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 노동강도 세기로 유명한 탄광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강 씨는 자신뿐 아니라 월남자 가족들과 전쟁 포로들이 이 탄광으로 대거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일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강제 추방시키는 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경 지방에 무산, 회령 등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험한 산골짜기 시골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추방당한 후에도 이들은 추방자라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서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산에서 살던 탈북자 리 씨는 딸들이 탈북하는 바람에 함남도로 강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웃들의 멸시에 못 이겨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더 많은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이 싫어지면 러시아나 미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북한 인민들도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누려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여행하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나 많이 급한데 먼저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어? 화장실? 화장실이 뭐야? 화장하는 거야? 얼굴에다가? 네.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장소, 즉 변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위생실이라고 부르죠. 위생지 역시 남조선에서는 화장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이 아닌 몸을 깨끗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도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공모전이 열리는 등 공중 화장실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나 많이 급한데 먼저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어,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생실이 있어. 나도 급하니까 빨리 나와야 해.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탈북자라면 누구나 남조선에서 인식된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북조선 정권이 주입시킨 남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종종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2006년 온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김춘혜 선생이 이야기하는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진행의 김춘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운전면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화창한 봄날이 무르익어 가는 5월에 저희 가정에는 겹경사가 났습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싱그러운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마을 아파트 단지를 거닐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날엔 작은 딸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았는데 또 오늘은 아들이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한에 온 지 5년 만에 모두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이곳 남한 주민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처음 남한에 도착해 하나원 교육을 받고 서울에 집을 배치받고 나오자 다른 집 애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선 자동차 면허증을 따겠다고 저러기도 했건만 서로 다른 체제인 이곳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자동차 면허증부터 손에 쥐면 차를 사달라 요구할 것이고 또 자동차를 사주면 질서 없이 마구 몰고 다닐 것 같고 하여 조금도 자본주의 사회를 알아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가를 한 딸이 면허증을 따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견한 모습을 보니 북한에서의 남편 서원이기도 했던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엉겁결에 학원에 접수를 했고 필기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해 조금 힘들었던 기억과 운전 기능 검정과 도로 주행을 하며 무섭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지만 15일 만에 운전 면허증을 땄답니다. 그때 저는 어렵게 따낸 자동차 면허증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났었습니다. 큰딸과 저에 이어 작은딸, 아들까지 이제는 모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갖게 됐다니 생각만 해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사실 이곳 남한 주민들은 누구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기 전이나 혹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따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탈북자들은 이곳 남한에 도착하면 맨 처음으로 손에 쥐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랍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노동자 생활에서는 운전수 직업을 제일 좋은 직업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우리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저희 장래 희망도 운전수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하고 차를 타고 가족과 바다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었고 저는 상업계통에 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정에 운전수와 판매원이 있으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자동차 기업소에서 근무를 했으나 운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남편이 소박한 소망을 이곳 남한에 와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억 속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민반의 출판지도국 국장 운전수와 구역행정위원장 운전수가 살았는데 이들은 명절 휴식날이면 가끔 가족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철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때때로 아빠는 왜 차가 없느냐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경비대 건설 청국 상사에서 경리과 운전수로 근무하는 사촌 시동생이 화물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끔 올 때이면 아이들은 운전석에 앉아 우리도 차가 있다고 한없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우선 6개월 운전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학원에 가려면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이 갈 수가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따고도 배치를 잘 받아야 한답니다. 또 군에는 평북도 정주에 있는 1년짜리 학교를 졸업해야 군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여자들은 포차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지만 이곳 남한에는 길게 15일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과 대학교 학생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땄답니다. 하기에 이곳 남한 사람들은 매 세대에 차가 한두 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남한에는 경치 좋은 곳에는 문화관광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꽃피는 봄날이면 봄꽃 축제장을 찾아가고 여름이면 방학을 한 아이들과 함께 산이나 바다로 놀러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놀이와 각종 과일과 농산물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들도 운전하는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는 아들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원하고 곰푸른 남해 바닷가 해수욕장에 가서 이곳 남한 사람들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춘혜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조선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조선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환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단 한 차례 일정만이 보도된 김정일의 행적이 이번 주에는 단 한 차례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김정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남조선에는 김정일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포럼에서 키 166cm에 체중 86kg으로 추정되던 김정일이 최근 제2의 뇌졸중을 막기 위해 체중을 70kg 내지 73kg으로 감량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뇌졸중 부작용으로 왼손 검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혈압과 당뇨로 2주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으며 2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4일에는 전라북도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25일 오전에는 제5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밴쿠버 장애인 겨울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 올림픽 개최국에서 장애인들이 경기를 갖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올해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겨울 올림픽이 진행되었으므로 캐나다가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일은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관계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업자가 뇌물을 받으면 남조선 돈으로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그래도 또 적발되면 건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한 뒤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라북도를 방문해 받은 업무 보고에서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라북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계획만 세워놓고 일은 안 하고 번지르르하게 얘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지역차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한국 사회가 1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장애인 겨울올림픽 선수단 초청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인간 승리의 열정과 투지가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2300만 북조선 동포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남조선이 아직 북녘의 동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조선 경제발전을 위한 회의에서 통일을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 큰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동포 여러분께서 김정일의 날강도적인 화폐개혁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김정일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인민들을 한층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남북 통일입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지만 남조선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선전한 것처럼 못 사는 나라,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역의 대도시에는 울창한 빌딩 숲이 가득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각자의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풍족한 경제력 때문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외국인들도 남조선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동포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식량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읽고 있는 저만 해도 중화요리점에서 자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고민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양에 계시는 분들은 중화요리점, 쉽게 말해 중국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남조선 돈으로 4,000원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한 달에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적어도 80만 원은 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남조선에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일이 즐겨 먹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도 남조선 돈으로 5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도 남조선에 오신다면 소위 장군님 요리를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김정일과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도 의심을 품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웃의 탈북자 가족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만 명에 달하는 남조선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일해 벌어서 보내는 돈으로 탈북자 가족은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조선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약올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살 길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린 뒤 통일을 이룩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통강냉이 몇 킬로그램이 아쉬운 삶이 아니라 김정일과 같은 호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장군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김정일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분들은 아직 머릿속에 김정일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미사 요구를 치우고서라도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최고 덕목이 지도자를 잘 살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북조선에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이 희생하며 김정일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 외국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해외 은행 계좌에 40억 달러를 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러의 규모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40억 달러는 남조선 돈으로 환산해도 약 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면 여러분의 부족한 식량 10년치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같이 엄청난 돈을 숨겨두고 여러분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라북도 업무보고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일도 안 하고 번지르르하게 얘기만 하는 사람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옳음을 아실 것입니다.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94년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 17년 동안 계속 계획만 세우며 일도 안 하고 번지르르하게 얘기만 하는 김정일을 지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7년 동안 여러분을 굶겨온 김정일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김정일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남조선은 항상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위한 경제 발전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사이 김정일은 인민들의 굶주림을 뒤로 한 채 17년 동안의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명한 주방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요리를 만들 때 약 30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정작 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6가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나머지 20여 가지는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씹는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부수적인 재료는 그저 맛과 모양을 돋보이기 위해 쓰일 뿐이지만 6가지의 필수 재료는 항상 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리를 돋보이기 위해 쓰이는 나머지일 뿐입니까?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5강 본능과 이성 사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왜 초등학교에 보내는가? 정확한 답은 오래전부터 남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보낸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안 들어가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빈곤충이 되기 쉽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이성의 힘으로 그 전통이 옳은지 그른지 사전에 철저하게 판단하여 따르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성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를 보내되 노조가 극성을 부리는 학교는 당연히 피하겠죠? 그리고 국립학교가 좋을지 사립학교가 좋을지 또 고민도 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간다는 전통을 따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초등학교가 좋을지를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만든 플래튼이라는 월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서대에서 지내던 일병과 병장이 서로 싸웠어요. 절병이 곤방지게 덤비는 것에 격분한 병장이 칼을 꺼내들어 일병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상병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장님, 안 됩니다. 만약 죽이시면 최소한 10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병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일병의 얼굴에 상처만 낸 다음 놓아주었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 이성 이전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흥분한 병장에게 병장님 이성을 찾으세요! 라고 했다면 나는 이런 건 못 참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겠지요? 도덕 전통이라는 법이 없이 이성은 작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겨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철학자 휴은 도덕은 이성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예들은 인간의 이성은 도덕과 전통이 생겨난 다음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성이 먼저 나타나 도덕과 전통을 창조한 것이 아니므로 이성의 힘으로 문명을 창조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성은 문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도덕 전통을 뒤따라 진화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과 전통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 존재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본능과 이성만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 때문에 치명적 자만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도덕과 전통을 창조했다고 가정하고 그 이성의 능력으로 도덕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명사회의 도덕과 전통은 본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본능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덕과 전통이 이성보다 앞서서 나타났다면 이성의 산물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도덕과 전통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일까요? 하이에크에 따르면 이것이 발생한 과정은 시간의 안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종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덕과 전통이 초기에 우연한 계기에 스스로 생겨났다고 정리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요컨대 본능을 억제하는 도덕과 전통은 이성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이성은 도덕 전통을 뒤따라 전화했으며 사후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덕과 전통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은 도덕과 전통이 생겨난 다음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원시사회가 해체된 문명사회, 즉 문명인이 갖추고 있는 두 가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6강 문명인의 두 가지 도덕. 원시사회가 해체된 결과 문명사회, 즉 확장된 사회가 성립했다면 이제 원시사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확장된 사회 속에서도 원시적 도덕을 여전히 적용하는 소규모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시장, 도시와 같은 확장된 질서 속에서 가족, 교회, 학교, 동호회, 회사와 같은 소규모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확장된 사회의 구조는 내부에 다양한 소규모 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된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에는 어떤 도덕이 적용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확장된 사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계약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도덕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소규모 사회에는 과거 원시사회에서 적용되던 이타심과 연대성을 중심으로 한 이타주의 도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사꾼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일처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손님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정직한 상인이라고 칭찬하는데요. 이 사람이 해외여행 중에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보고 1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특별히 1만 원 1천 원을 주겠다 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들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온 가족이 각자 딴 주머니를 챙길 것이고 결국 가족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이렇듯 장사꾼으로 시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지켜야 할 도덕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서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표자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본 방송 현지 통신원이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려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아니야. 다 비밀들 만지러 왔습니다. 비밀들 만지러 왔기 때문에 똑똑하고 다 죽이고 모두 좋구만. 애나기 때문에 방을 못하고 상점 못하는 사람들만 갖다 앉으라고 해요. 우리 마음은 너도 만든다고 그래서 수천만 살지 마. 거기 꼭이 수천만 살지 마. 예,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듯한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간부로 일한다는 김용현 씨가 고향인 북중 국경 지역의 어느 마을을 잠깐 다녀갔다고 합니다. 소꿉 시절 친구였던 인맥을 이용해 통신원이 김 씨와 나눈 이야기인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니까는 김종훈 자체도 능력과 실무가 없어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조금만 해야 다시 비행기 일본 도쿄 가서 좀 시사한 방탄에서는 방탄이야. 독백이 나오고 독백이 나오고 좀 시사하고 모든 도전도 있어. 한 사람만을 위한 비행기도 있느냐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답답하다는 듯 그토록 목소리를 죽여가며 이야기하던 김 씨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그 자모 비행기 때문에 제꺼 이렇게 사람이 대통령한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저 새끼 다 그 짓고 지금 무슨 뭐 말려 그래? 거기 감히 누가 이게 다 참으면서 해? 뭐 저런 사람이 없지 뭐. 아야, 그렇지. 예, 이야기를 두루 종합해보면 평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김정일에 대한 생각이 예전 같지 않은가 봅니다.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제법 알만한 간부들의 이름까지 거론한 김 씨는 이젠 김정일의 수도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평양시 주민들과 간부들 속에선 김정일이 3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비를 잘못 만난 탓일까요? 불똥은 자연히 정남과 정은에게 옮겨가는 판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계집밖에 모르고 능력과 실무도 없고 또 다른 아들은 독뱅기나 타고 외국 구경 다니는 망난이고 예, 지금은 지인에게만 들려주는 귓속말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고 또 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함성이 되어 김정일 정권을 마구 뒤흔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정일 생일 관련 소식인데요. 김정일 생일날 동상 주변에 놓여있던 꽃바구니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2월 16일에 그 김정일이 그 생일에 그 버튼 투순지 그이 그 위대한 수련 그 동상에 있는데 그 동상에다가 2월 16일날에 그 꽃바구니를 다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 얘기 어찌겠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있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이렇게 그 꽃이 여기 다박질에 있는지 있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몽땅 다박질에 있습니까? 통계도 없었어 있습니까? 아예 완전히 그 벌구에 있습니까? 여기 다박질에 있는 거 하고 파슴에 막 야단함에 구름에 지금이 한겨울에도 김일성 동상 주변에 꽃바구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충성심의 촉도로 표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져다 놓은 꽃도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만큼 인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김정일의 신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남조선 음악 감상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생활할 때 가수가 꿈이었다던 탈북자 김연희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북녘에 계시는 덩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로 시작되는 함께요 음악의 미로 시간 진행의 김연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들이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더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음악으로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부르는 노래 여성시대를 들으시겠습니다.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시아 다비치 티아라는 처음부터 한 그룹은 아니었지만 노래 여성시대로 인하여 각자의 활동보다는 여성 7인조 그룹을 형성하여 멋진 노래와 함께 국민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귀여운 소녀 그룹입니다. 여성들이 당당한 자기개발과 함께 이 사회의 절반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위치를 가르쳐주며 여성들에게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부르는 노래 원더우먼을 들으시겠습니다. 남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잖아 사랑보다 강하잖아 사랑했어여도 괜찮아 세상에 보는 남자이니까 그깟 이별쯤부터 눈물쯤 얼마든지 부딪혀도 괜찮아 애진이는 늦백을 메고 제일 아끼는 예쁜 옷 입고 자주 가는 바에 모여 마티니 한 잔을 마시는 거야 사랑은 유행가 보다 더해 빠르게 변하잖아 사랑에 실패해도 우리들만 있으면 괜찮아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잖아 사랑보다 강하잖아 사랑했어여도 괜찮아 세상에 보는 남자이니까 그깟 이별쯤부터 눈물쯤 얼마든지 부딪혀도 괜찮아 Go to the movies, go into the gym Go into the beach, go into the party 세련된 여자들 파티 섹시한 여자들 스토리 스타일 있게 살아갈래 자유롭게 즐겨볼래 사랑한 기억 모두 없애고 가슴에 추억들을 지우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바쁜 생활을 넌 즐기는 거야 언젠가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을 생각하며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부르는 노래 원더우먼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들을수록 힘이 솟는 노래인데요. 북녘에 계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도 이 세상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더욱 힘을 내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겨운 노래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김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